내 맘은 또 too late. 이렇게 또 too late. 네가 날 기다리며 서 있던 이 자리 어디서 얼만큼 더 어긋난 걸까.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간 거니. 이 바람에 너의 긴 한숨만이. 너는 사랑이라 말했고 또 난 그저 웃었고 몰랐던 거지. 바보처럼 아무것도 까마득하게 멀었던 내 맘을 보면서 아파 쓴 웃음을 짓던 네 표정. 난 이렇게 또 too late. 이번에도 too late. 나는 매번 늦고 아깝게 널 놓쳐. 내 맘은 또 too late. No way. 저 멀리 그늘을 돌며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미 차갑게 식은 네 커피 나에겐 지금이 넌 과거야. 점점 멀어지고 있던 너 난 까맣게 몰랐어. 내 기분에 맞는 취해 있는지도 미안하다는 말 기회를 달라마. 그날 허무한 듯 날 보던 표정. 난 이렇게 또 too late. 이번에도 too late. 나는 매번 늦고 아깝게 널 놓쳐. 내 맘은 또 too late. No way. 나는 결국 넌데 이기적인 난데. 못해 또 다시 그 자리. 난 이렇게 또